저리만 빙빙 도는 너. 다가서려 하면 뱅그로 돌아가는 바람개비 같은 사람아. 바람 불 때마다 널 그리며 산다. 나 또한 이 자리에서 작은 바람에도 눈물을 흘린다. 바람개비 너를 보면서 사랑의 바람을 벗어나지 못하고 제자리만 빙빙 도는 나. 제자리만 빙빙 도는 너. 다가서려 하면 뱅그로 돌아가는 바람개비 같은 사람아. 바람 불 때마다 널 그리며 산다. 나 또한 이 자리에서 작은 바람에도